하나님으로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한 이 모세의 구별설교 가운데 21장부터는 사회생활과 관련된 규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죽인 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을 때, 그리고 포로 잡은 여인과 결혼을 하고자 했을 때 이 두 가지 상황에 따른 율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상황들은 어떻게 보면 나와는 상관이 없고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치부할 수 있겠지만,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이 속죄와 또한 옛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로 맞이한 자세를 살펴보면 귀한 영적인 교훈들을 몇 가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1절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사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처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들이 거하는 땅에 죽임을 당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를 죽인 사람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던 것입니다. 2절 말씀부터 이어지는 것을 보면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다루고 있는데, 장로와 재판장들이 이 시체를 발견한 곳에서부터 제일 가까운 성읍에서 가서 암송아지를 취하고 그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 대신 죽임으로써 그 피 흘린 죄를 용서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보아하는데, 첫 번째는 오늘 이 사건은 일어난 사건일까요? 아니면 일어날, 앞으로 일어날 사건일까요? 오늘 본문을 영어로 보면 가정으로 시작합니다. 만일, if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그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즉 출애굽하여 40여년의 광야를 지나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 이들에게 이러한 죄악이 그 땅 안에 일어날 수 있음을 아시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 본문은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사건으로 보지 아니하고 공동체 전체의 사건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종종 뉴스를 보다 보면 미제 사건이 생기기도 하여서 끝까지 범죄자를 알 수도 없고 책임을 물을 수도 없어서 그 피해자의 가족이 억울함을 겪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또한 코로나 때문에 또 영국에 산 동양인이 이유 없이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폭력을 당하기도 하여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어떠한 사람들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구경만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각박해지고 또 무서워지면서 청소년들의 비행을 보거나 범죄가 행해져도 나에게 피하면 오지 않는다면 내 할 바 아니다 라고 외면하는 일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땅 안에서 벌어지는 그 불의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으시고 이 죄악을 전체 공동체의 일로 간주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자신이 범한 죄가 아니다 할지라도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범죄가 있으면 결국 그 허물에 대한 책임도 물으신다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이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 우리는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의 공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죄악을 용서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살인을 한지 알 수 없는 이 사건으로 인한 이 전체 공동체의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암송아지를 대속제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보시죠.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메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속제물의 피값이 요구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도 없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아직 아무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메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무 흠 없고 순결한 그 생명, 그 동물을 속죄제물로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공동체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었냐면 이 암송아지를 가지고 항상 흐르는 물로 경작하지 아니한 골짜기로 가져가야만 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이 항상 흐른다는 것은 이 암송아지의 피를 영원히 흘려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뒤에 나오는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는 파종할 수 없는 황무지를 이야기합니다. 파종이 가능한 경작할 수 있는 곳에서 대속작물을 잡으면 나중에 경작할 때가 돼서 이 그 피가 다시 드러나서 또 이 부정한 피의 접촉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또 씨를 뿌린 적도 없는 황무지에서 대속작물을 잡도록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6절부터 9절 말씀해 보면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죄의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하시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장로들이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과 상관없습니다. 이 죄는 무관합니다라고 하면 사함을 받게 되고 그 정직한 행함으로 인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처음에 드는 생각은 아니 왜 굳이 이렇게까지? 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알 수도 없는 이 살인범 때문에 근처에 있는 성읍의 장로들이 항상 물이 흐르고 황무지 같은 골짜기까지 찾아가서 그것도 아무런 상관없는 이 무죄한 암송아지를 죽여야 하는 것일까? 암송아지 입장에서는 나는 왜 죽어야 되는 것일까? 아무 상관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잘 이해되지 않는 이 율법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서 일어난 불의,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어 보이지만 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이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여겨야 하는 것들을 보며 아담을 만난 적도 없고 아무런 상관도 없어 보이지만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으로 인해 죄악이 들어오고 그것이 곧 우리의 죄악임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악으로 인해 공동체의 부정함이 들어왔을 때 죄악을 씻기 위해 무죄한 짐승을 잡아 그 피로 속죄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씻기 위하여서 죄와 허물이 없는 무죄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어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가서 죽임으로 그들의 죄를 다시 접하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이지만 영원히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무런 상관도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먼저 섬겨주시고 먼저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깨끗이 하신 대속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죄악 가운데 있다면 그 죄악을 우리의 죄악으로 여기며 우리의 점없고 흠없는 순결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갈지도 심지도 않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묻고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손을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이 죄 안에 거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나오는 본문의 상황은 20장 10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약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경우에 대한 규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세하게 미리 이야기해 놓으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얼마나 세심하게 또 섬세하게 배려하시고 또 사랑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전쟁, 이 포로 이방 전쟁의 포로 가운 이 포로로 잡은 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먼저 그 여인을 집으로 데려다가 머리와 손톱을 깎고 포로의 의복을 벗긴 후 1개월 동안 이 부모를 위해서 애곡을 하게 하였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그는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라였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12절에는 11절에는 10절, 11절에는 보면 아리따운 여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얼굴, 외모뿐만 아니라 그 전체의 모습, 이 자태를 의미하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비록 포로지만 이런 아름다운 여인과 사랑하게 되어서 아내를 삼고자 할 때에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의복을 벗어야 했습니다. 이는 포로된 여인이 과거 이방인으로서 죄악된 생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뒤에 그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하는 것도 포로가 된 여인이 과거를 생각하게 하는 모든 요소를 버리고 이제 새롭게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속하기 위해서 행해진 예식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포로로 잡혀온 자들에 대한 잡혀온 자들에게 잔인하게 대했던 이웃 나라들과는 대조되는 자비로운 어떤 정책으로서 자신의 가족들을 잃은 이 여인의 숨길 수 없는 인간적인 감정을 표현해 줄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한 달 동안의 이 애곡은 죽은 자들을 위해 행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 동안 이 애곡할 수 있게 한 것은 그 여자가 부모와의 이별을 인정하고 그 마음을 완전히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을 주어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방인의 습관과 관습, 또 자기가 섬기는 우상까지도 모두 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옛사람의 입고 있던 옛 옷을 벗어버려야 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반드시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리고 창조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새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 가치관, 그 모든 것에 이르러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전쟁의 포로로 잡혀온 이방 여인들은 모두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할 운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이 그 종을 보고서 사랑하여 해서 아내로 삼으면 그제서야 종의 신분을 벗어서 주인의 신부로서 당당한 신분과 권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듯이 여종이 주인의 신부가 되고 또 자유자로서 이 권리를 회복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인이 사랑하였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종이 주인의 신부가 되거나 자유자가 되는 것은 여종의 능력이 있어서 어떤 그런 능력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종이 아름답고 뛰어난 학식을 가진 귀족 출신의 포로라 할지라도 주인이 그 여종을 사랑해서 선택해주지 않으면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인이 사랑하여서 그 자신의 신부로 삼아줄 때에만 이 종의 신분을 벗고 영광스러운 신부의 생활로 또 자유자로서 또 그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포로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원래 우리의 모든 인생은 죄악된 포로로서 영원히 종노릇하며 그 아래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었는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신랑 되신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섬기며 따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서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습관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한 가지 더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 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 남자가 큰 사랑으로 여인을 데려왔으나 그 여인이 데려올 때와는 달리 그의 마음에 그의 사랑이 식었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녀를 자기 의지대로 종으로 취급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은 언약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옛습관, 자신의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우상을 모두 버리고 신랑을 쫓아 공동체에 들어와 언약의 말씀대로 따라 살면 그는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녀를 이방 여인으로 종으로 함부로 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하나님의 딸이라 이것이. 여러분 죄에 포로된 우리들도 우리의 옛습관, 우리의 옛자, 우상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그의 말씀 안에 따라 살면 그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와 살면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우리를, 죄에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왕자, 공주로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리고 또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